미하엘 고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이첼란드 반제연단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이밖에 당창건 기념탑,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, 조국통일 3대 훈장 기념탑 등을 참관했습니다.